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 비유가 혼인집의 열처녀 이야기, 그리고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이야기,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처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면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열처녀 비유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따라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옛날 이스라엘은 그렇게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 지배하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무역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타국으로 나가면 기본적으로 1, 2년, 막 3년, 5년 이렇게 걸린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예사였습니다. 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가기 전에 종들을 부릅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이제 종 그러면은 노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 그 고대 근동에서는 종은 주인과 피를 섞인 사람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함께 일하면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식구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 그 종의 주인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부하 직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주인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의 종류마다 필요한 능력들이 달라요. 주인은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들에게 그 사업을 맡깁니다. 어떤 사업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을 가진 종이 맡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꼼꼼한 종에게 어떤 사업을 맡기는 거죠. 어떤 사업은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을 영업을 맡깁니다. 어떤 사업은 기술이 있어야 돼요. 손재주가 뛰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손재주가 있는 종에게 그 사업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사업마다 돈이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은 자본금이 많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조그만 돈으로도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서 파는 사업이나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 사업은 자본금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진 목사님이 1년 동안 캄보디아 출장을 가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 목사님은 1년 동안 이 교회가 차질 없이 잘 운행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제일 근데 걱정이 되는 전심 식사, 두 번째 아동부, 그리고 찬양팀, 이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1년 동안 이제 캄보디아 출장을 갔다 오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교회가 잘 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드릴 테니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거 써도 되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알아서 이거는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그 예산을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갈 부서가 어디겠어요? 점심 식사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되니까 거기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동부는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일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서가 찬양팀이에요. 찬양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점심 식사에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밥 먹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돈을 많이 가장 맡았다고 해서 그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주 능력이 뛰어난 A급 직원이다.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B급 직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다는 뜻은 종이 맡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배분했다는 뜻입니다. 5, 2, 1 이것은 이게 더 크고 낮고 뭐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에 맞게 주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값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일을 일을 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이것이 6,000일 하면 약 16년 정도 됩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16년 동안 꽉꼬박 다 모으면 1달란트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5억 정도 됩니다. 약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분당에서 작은 동네 슈퍼를 하셨어요. 근데 그 작은 동네 슈퍼에 매출이,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라 매출, 돈 쓰고 다시 벌고 하는 그 돈이 한 4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4억 정도 되는 슈퍼가 되면 저희 3남매가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요. 그리고 7명이 식구였는데 7명 식구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규모 11위입니다. 1년에 5억짜리 사업을 하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하는 게 쉽겠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되게 고된 일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경상도보다 작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25억, 10억, 5억짜리 사업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은 어떤 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유지하는 데만 필요한 돈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만 준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회사를 하나 차릴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모여봐라. 오랫동안 너희들과 나와 일을 해왔어.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충분한 자금을 맡길 테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들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마음껏 해봐라 라고 큰 돈을 준 것입니다. 주인은 사업을 맡긴 것뿐만 아니라 종들이 재능을 펼쳐서 큰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시거나 부하 직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억 정도 줘서 네가 마음대로 뭔가 해봐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이 있는 직원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상사 중에서 아 나에게 그 사람이라면 나한테 한 1억 정도 주면서 아 그 하고 싶은 거 해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문제죠. 자식한테도 이렇게 힘들 거예요. 자식한테도 한 돈 1,000만 원 주면서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봐 이럴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저 인간 저거 한번 게임방에서 하루 종일 한 10년 동안 게임을 할지도 몰라 이런 의심이 들지 자식한테도 이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대단한 호의입니다. 달란트에는 이런 주인의 선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주인의 선한 뜻이 담겨 있는 그 마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종들은 단순히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른 가서 즉시 장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두 종이 이 돈에 담겨있는 주인의 선의를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옛말에 여자는 자기를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종들은 돈을 벌겠다는 욕망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에게 기회를 주는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선한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한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바로 즉시 나가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종들이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종들과 셈을 하였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게 적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나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게 적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를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를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더 많이 벌었으니까 이 5달란트를 번 종이 더 능력이 많거나 아니면 더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본이 많이 필요한 사업은 이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5달란트를 투자해야 되는 사업은 당연히 2달란트를 투자해야 되는 사업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인의 칭찬에서도 나타나요. 주인은 5달란트를 벌었던 2달란트를 더 남겼던 상관없이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이윤을 낸 종과 2달란트의 이윤을 낸 종에게 평가를 합니다. 너는 착하고 신실하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개혁성경에는 착하고 충성되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말씀대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딱 그대로 실현된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내 마음에 딱 들게 되었네 라고 해서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면 그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딱 이루어지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너는 선하다, 너는 착한 종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주인이 종에게 주었던 선의, 가지고 있었던 선한 그 의도가 종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족스럽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런 말은 주인의 선의가 배신을 당하지 않고 어떤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선한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종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 주인이 착하고 신실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두 가지 상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이 해외에서 돌아왔어요. 해외에 나간 이유는 더 큰 사업을 하려고 갔던 거겠죠. 이전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는 사업의 규모도 훨씬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주인의 마음과 의도를 이해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주인은 이제 이 종이 어떤지를 알았어요. 얘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의도를 알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선하게 일하는 종이구나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긴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인은 이런 종을 얻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조선시대의 거상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을 부려보신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면서도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절감하실 겁니다. 베트남만 해도 진짜 푼돈 때문에 배신하는 사람이 흔해요. 야, 진짜 저거 가져가려고 진짜 저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나? 싶을 정도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고대 시대인데 빵 한 조각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시대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주인의 선한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따르는 종을 구한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을 얻은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기회를 줬는데 그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결과를 낸 겁니다. 이런 종은요, 직원이 아니라 친구예요.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식도 피만 섞였지 부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남보다 더하고. 근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내 마음과 내 뜻을 이해하고 내 선한 의도를 받아줘서 그것을 선한 열매로 만들어낸 가족이죠. 어떤 면에서 내 자식 잘 키우는 것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을 길러서 내 식구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보람된 일. 함께 기쁨을 누리자!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마음이 통하는 친구다! 그리고 너는 내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8절을 보면요.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 주인의 은돈을 숨겼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바로 나가서 땅을 파서 돈을 땅속에 묻은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은요. 주변에 큰 나라들이 많았어요. 먼저 이집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잦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다가 자기의 재산을 묻어놓고 혼자서만 알고 있는 것이 이 전쟁에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인은 사업을 유지하고 재능을 발휘해서 장사를 해보라고 준 돈인데 이 종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안전하게 유지할까 라고 생각해서 땅에다 묻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건 24절에 나옵니다. 와서 결산을 할 때에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이 종이 땅에 돈을 묻은 이유는 두려운 마음 때문이에요.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이유는 종이 우리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고한 사람이라 라는 뜻은 정이 없고 포악하며 거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야쿠자나 마피아처럼 돈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 큰 재산을 주신 의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부자들이 꼭 그런 사람만은 아니에요. 그 당시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만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든가 아니면 특별한 공을 세워서 신분이 높아지면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노예를 부립니다. 노예를 부려서 재산을 축적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살고 있는 평민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취하거나 나눠줄 수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개인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채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였어요. 이자를 받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업을 한다라고 하면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그냥 대명사였어요. 어쨌든 이 로마 시대든 아니면 이 그리스 사회에서 양반 집에서 태어났던 출세를 했던 자수성가를 했던 어쨌든 부자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힘없는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노예를 학대해서 자기 배를 굴리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주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놈도 약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야. 다른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부자가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인과 관계가 있는 이 종,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은 종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과 수년과 함께 일을 했고 주인의 특별한 호의를 받았으면서도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로 맺어 있지만 마음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 달란트라는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주인의 선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살펴봤어요. 평소에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종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이 특별한 선의가 담겨 있는 달란트를 받으니까 종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니까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다. 이 돈을 주시면 이 돈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200만 원 받으니까 200만 원 받은 것만큼만 일하면 되는데 5억을 받았어요. 그럼 5억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큰 부담을 받은 거예요. 이 달란트만큼 일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제 5달란트 받은 애랑 내 2달란트 받은 애 보세요. 쟤는 얼굴이 이렇게 훌쩍해졌어요. 순서보다 훨씬 밤낮 죽자 사자 일을 했죠. 저 보세요. 그런데 주인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해외에 나갔다 와가지고 종들이 받은 그 수입을 그냥 챙기시는군요. 만약에 손해가 났다고 하면 종들에게 물어내라고 말할 작정이 아니셨습니까? 종들이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나면 주인님이, 종들이 잘못해서 손해가 나면 종들의 손해, 종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네가 이 손해를 갚아라 라고 이렇게 하실 거니까 주인님은 놀면서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네요. 정말 돈에 환장하신 분 같았습니다. 여기 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인님께 이익을 드린 것은 없지만 손해는 끼치지 않았으니까 불만은 없으시죠? 이 말을 듣고서 주인이 화를 냅니다. 25장 26절을 보면요.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드리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린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같은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할 것이다. 지금 주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런 의미로 너한테 그렇게 큰 돈을 준 줄 아냐? 너는 내 선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 이 선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는 사악한 놈이다. 너 같은 인간 말종이 내 선한 뜻을 이해하기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피도 눈물도 없는 수준노 같은 사람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을 내서 나한테 돈을 가져와야지 네가 화를 면하지 않겠느냐? 내가 수준노라고 생각하면서 너는 아무런 이득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너에게 피도 눈물도 없이 대하겠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도 다 내놓고 나가라. 내 놈은 팬티 한 장 주기도 아까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의 선의를 왜곡하는 마음이 있는 종은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게으른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악한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주인의 선한 뜻이 담겨있는 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이 주인의 선한 뜻을 아는 선한 종은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어떤 이익을 가져와요. 그러나 달란트에 담긴 뜻도 모르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악한 종은 충분한 기회와 많은 것을 받고도 아무런 이익을 내지 못합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앞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씀에 덧붙여진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9장 4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과 성전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고요. 언약을 주시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도 주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하게 받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주인이 준 달란트처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을 보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무엇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그러니까 선과 악을 배운다는 겁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것이 담겨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성전, 약속, 여기에는 뭐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는데 이 선하신 뜻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는 성경을 받았어요. 이것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했어요. 이해했으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선한 뜻을, 뜻이 담겨 있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것으로 장사를 해요. 그러면 이득이 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는 언약과 성경과 성전 제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해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익을 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들에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기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과 성전과 약속과 언약을 받고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맨날 성경을 읽고 외우고 달달도 외우고 그것을 하나도 한 토시도 안 남기고 다 지키려고 하는데도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격길로 간 것처럼 격길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임수에 속아서 격길로 가면은 뭘 어디로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라고 하죠. 선한 뜻이 담겨있는 달란트를 받고도 주인을 오해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있는 율법, 성경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거야. 무정한 분이야. 우리가 잘 될까봐 그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이기적인 분이야.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서 너에게 이득을 내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내놔라. 그리고 받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사단, 악마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자기 안에 묻어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도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도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죠. 로마서 2장 23절 보면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선한 뜻을 성경에, 성전에, 그리고 약속에 담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성전과 성전을 주신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딱 보고 그것을 이해해서 아, 이게 예수를 말하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라는 수익을 낸 겁니다. 지금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거예요. 그게 남은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성전에서 예배를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다 싹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지. 소가지 재물을 100마리, 1000마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오해대로 하나님이 율법과 재물로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율법이라도 잘 지켜야 되고 성전에서 성실하게 예배라도 지켜야 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율법만 지킵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도둑의 소굴로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재물을 탐내는 불의한 신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달란트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과분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는 하나님의 선의가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이 교회를 주시고요. 사람이 어떤 됨됨이냐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과 아내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친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9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똑똑한 머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사업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일터를 주십니다. 각자에게 다양한 종류대로 크고 작은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제가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첫째는 목사를 만들었고요. 둘째는 판사가 되었고요. 셋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업에도 헌금하고 교회도 10개를 지었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도 봉사도 하고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는 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평생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선한 뜻 그리고 호의가 있어요. 그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를 왜 주셨어요? 자녀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그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내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남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모 자식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겁니다. 직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녀 주셨고 모두 재능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장사를 해가지고 남겨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어떤 일을 해서 남기는 돈이나 아니면 업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선하고 충성된 종이다. 신실한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더 큰 일을 맡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오면은 이래요. 저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뭔가 가져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그게 원하는 게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안에 있는 그거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가져와.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